부모와 자식의 관계. 자식이 다섯 살일 때 아빠는 모르는 게 없다. 자식이 12살일 때 아빠도 모르는 게 있다. 자식이 18살일 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른다. 자식이 35살일 때 아버지는 아는 게 많으셔. 자식이 45살일 때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었는데. 안녕하세요. 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오늘 어느 잡지에서 본 글인데요. 보면서 문득 나는 과연 몇 살에 해당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이십니까? 영화 디어 헌터 중에서 카바티나 He was beautiful라고 클라우레인이 노래했죠. 기타는 존 윌리엄스였습니다. 하이텔러 안상철 씨 신청해 주셨는데 잘 들으셨습니까? 이 He was beautiful 앞에 he라는 말 대신에 우리 부모님을 다 붙여도 좋을 것 같아요. 단지 이제 was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좀 철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그 글을 보면서 아유 나도 한참 철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자, 노원구 월계일동의 김지연 씨, 그 희가 김지연 씨에게는 상범 씨입니까? 오늘이 만난 지 200일 되는 날이라고 하셨어요. 꼭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전해주면 됩니까? 되면 좋고요. 자, 청주 모충동의 진미영 씨 친구 미숙이의 생일 축하해 오셨어요. 오늘 잊을 수 없는 영화 5편 손님을 모시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중국 영화음악 CD를 추첨하는 걸 잊을 것 같아서 미리 뽑았거든요. 청주 모충동의 진미영 씨가 뽑혔습니다. 미숙 씨에게 생일 선물로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CD를 받아서 다시 녹음을 해서 줘도 좋겠죠. 오늘 잊을 수 없는 영화 손님으로 모신 분은 저도 참 만나보고 싶었던 분인데요. 어느 분인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잠시 후에 모시겠습니다. 너의 첫 눈빛, 강한 느낌을 거부할 수 없다. Now and then I feel as though I want to escape the real and take a trip to the heaven. 늘 새로운 감각, 인터메초.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I can see you. 너는 떠나야 하는데 난 왜 여기 서 있나. The girl with April in her eyes, the lady in red의 Chris de Burgh. 떠나갔던 여행자의 고백 같은 그의 앨범. This Way Up에서 Chris de Burgh를 만나보십시오. Hologram. 수학 독본? 수학을 읽는다는 뜻인가? 맞아. 읽으면서 이해하는 수학책이야. 수학의 모든 개념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그동안 어려웠던 문제도 금세 풀리더라고. 이야, 본고사에도 강하겠는데? 고교 수학의 새로운 강자, 수학 독본, 한길사. 나만의 매끄러운 가슴선. 비너스 슬링크 브로. 얇으니까, 이음선이 없으니까 가슴선이 매끄럽게 살아난다. 비너스 슬링크 브로. 사랑의 비너스. 매콤한 김치를 좋아하는 토종 한국 여자 김명희. 김명희가 독일에서 체험한 아름답고 진한 삶의 이야기. 미넨의 노란 민들레.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 김명희가 쓴 미넨의 노란 민들레. 서점에 있습니다. 도서출판 고려원. 짭짤러리. 짜서 먹는 생짜장. 생짜장으로 더욱 새로워진 삼양 짜짜로니. 아무리 맛있어도 짜짜로니는 자연스럽게 삼양 짜짜로니. 피로가 몰려오는 이 시간 뭐 상큼한 거 없을까?

혹시 이 그리스 영화 63년도 이 붉은 등 보신 분 아마 이 시간에는 아무도 안 깨어 계시겠죠? 깨어 계신 분 없겠죠? 자, 오늘 잊을 수 없는 영화 베스트 5의 주인공은 바로 이런 추억의 영화를 기억하고 계신 분입니다. 어느 분이냐면요. 그분의 말씀을 먼저 들어보죠. 한겨울 따끈따끈한 아랫목에서 군밤이나 군고구마를 까먹던 추억을 가슴 속에 간직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방바닥에 배를 깔고 누워 만화가 열어주는 무궁무진한 세계를 까먹으며 자랐다. 나는 아직도 자라고 있다. 네, 부록의 나이이지만 아직도 자라고 있다고 호언하시는 분을 모셨습니다.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너무 반갑습니다. 정신없이 지내죠, 우리야. 매일 네. 그림 그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나 뵙고 싶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전에도 한결의 네. 그림판을 보면서도 만나 뵙고 싶었지만 특히 만화 내 사랑이라는 그 책을 보면서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만화 가게의 아들이라는. 자, 그런데 만화만큼 영화도 좋아하시나요? 예,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셨죠? 보지는 썩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만화 가게 하면서 그게 만화 가게 주인이니까 이제 돈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이제 적절하게 챙겨 가지고 그 영화 보러 네. 갔죠. 예, 적절하게 챙기셔서요. 예. 근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어렸을 때는 그렇게 영화관이 많진 않았죠. 제가 처음 그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네. 울산에 예, 울산에 살았을 예. 때는 그때 영화라는 것은 이제 큰 마당이 큰 집에 네. 어떤 그 집에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네. 그렇게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때 아. 본 것은 장화 홍련전이라고 그랬는데 네. 거기서 바로 이제 발전기를 틀고 네. 그다음에 그 말이 토키도 고장났어요. 나지도 네. 않고 이제 네. 들리는 소리라고는 발동기 소리, 예. 발전기 예. 소리고 그다음에 그 저 영사막은 전부 끓여가지고 네. 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는 다 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장화 홍련전 뭐 이런 걸 보다가 네. 그때는 마늘 한 쪽이나 뭐 그 쌀 한 옵 이런 걸 주고 봤습니다. 입장료 되시네요. 예예. 예. 뭐 돈도 줘도 되고요. 그때 네. 시골 사람 돈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산으로 전학을 와가지고 네. 거기는 우리 동네 그때는 창고라고도 부르고 그랬어요. 네. 그런 창고들이 좀 있고 그 영화관을 굉장히 쌌습니다. 그 뭐 요즘 만화가게가 지금 바글바글바글한 거죠. 입석 버스 같이 네. 그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우리 동네 한 서너 개 극장이 있었는데 예. 꽤 큰 극장도 있고 그것을 저는 중2 때, 3대 그때 그 보충 수업비 같은 걸 띵겨 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직행을 했죠. 여러분 본받지 마십시오. 아,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영화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중에서 일단 한 편을 예. 먼저 꼽아주세요. 그 시절은 제가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데뷔 거의 뭐 출세작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 황야의 무법자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책에서도 읽었습니다. 예, 그게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그 고로자와 아키라 감독이라는 네. 좀 세계적으로 좀 유명한 네, 그렇죠. 감독이 있어요. 거기서 사무라이 이야기를 그 마카로니 웨스턴이라고 그러니까 이탈리식의 그 서부극으로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상당히 그 이전까지는 무덤덤한 그런 정통 서부극인데 이건 네. 완전히 맛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완전히 뿅 갔죠. 어떤 면이 특히 그렇게 가슴에 와닿던가요? 그러니까 그 생각지 못했던 그 전까지는 네. 생각지 못했던 그런 결투 장면이라든지 네. 또 순식간에 그 전까지는 그 뭐랄까 1대1 결투를 하든지 뭘 하면은 한 사람이 적을 처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영화에 와서는 뭐 한 0. 몇 초에 한 6명 그대로 쓰러지고 네. 그다음에 그 황야의 모래바람이 확 불어제끼는 데다가 그다음에 죽은 줄 알았는데도 관 속에서 다시 네. 그 상처를 치료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다시 나와서 그 뭐 망토 안에다가 철판을 네. 탁 넣어가지고 이런 그런 극적인 효과들이 네. 아주 그 말하자면 뒤통수를 때렸죠. 그렇죠. 거기에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휘파람 소리. 아유, 그건 완전히 그렇죠? 죽여졌습니다. 예, 그 죽여주는 음악 들어볼까요? 예. 방랑의 휘파람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들어봅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장윤성 학생 어떠세요? 이 곡을 들어도 석양지는 풍경이 연상되지 않으십니까? 황야의 무법자 중에서 방랑의 휘파람이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오늘은 박재동 화백 모시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영화 보고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렇게 흉내는 안 내셨어요? 집에 가서 우선 집에 가면은 제 동생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동생은 그 영화관을 잘 못 가기 때문에 네. 제가 완전히 이제 극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시가를 탁 물고 찡그리고 모자를 탁 쓰고 네. 말이죠. 그 모래바람 부는 황야에서 말 타고 뭐 이런 걸 뭐 전부 다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동생이 완전히 헷갈락 갑니다. 네. 그래서 나를 생각하기를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로 완전히 생각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존경을 받았고, 네. 그리고 그걸 또 그림으로 많이 그렸습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를 판화도 이렇게 만들어 찍어서 친구들한테 나눠주기도 하고, 또 사진하고 뭐 이런 거 그림하고 결합돼서 작품도 만들고, 그 이제 제가 그림을 많이 그렸죠. 네. 그리고 또 그 황야의 그것이 저는 굉장히 그때 매력이 있었어요. 거칠은 들판에 네. 햇빛이 확 그 떼약빛이 내리쬐는데 모래바람이 불고 정말 그 거친 곳에서 그 사나이들이 그 네. 살아가는 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그 멋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영화를 보시면서 영화의 한 장면이 그림을 그리는데 뭐 한결의 그림판이라든지 시사 만화 예. 그림대도 모티브가 될 때가 있습니까? 그 지금 뭐 딱히 그런 것은 떠오르진 않지만 그것이 네. 전부 저한테는 사실은 자양분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장면들이 처음 들어와서 제가 다른 그림을 그릴 때도 네.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뭐랄까 그 창고 속에 들어있는 하나의 자료가 되죠. 네. 제가 참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한결의 그림판을 볼 때마다 저 같은 경우는 체중이 쫙 풀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 반대로 막 뒤가 캥기고 막 속이 얹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떤 뭐 협박 같은 거 없습니까? 협박은 뭐 거의 없고요. 네. 그다음에 오히려 뭐 좀 잘 봐달라. 그런 그래요? 있었고, 네. 그다음에 뭐 시민 단체는 이익 단체들은 자기 네. 이권이 관계될 때는 항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저는 이제 그 비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기분은 나쁘겠지만 그 어떤 잊을 수 없는 아픔 뭐랄까 그건 그 그리고 작품 자체가 자기가 봐도 그래도 일리가 있고 재미가 있다 그러면 네.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네. 하죠. 그 한 정말 아주 그 조그만 그림판이지만 그거를 작업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힘드시죠? 어떻게 준비하세요?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그걸 네. 머리가 이제 빨리빨리 잘 돌아가주면 좋은데 네. 또 이게 발동이 또 빨리 잘 안 걸려요. 네.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일단 검토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주는 의미 또 이 핵심적인 그 메시지 또 역사의 흐름 중에서 오늘 무엇을 이야기할 네. 해야 될 것인가 그다음에 그 이야기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내용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어떤 전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하루하루 네. 그림을 그릴 때도 문제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그 그림판을 보면요 상당히 뭐랄까. 그 세계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짜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 좀 건방질 것 같은데요. 방성하죠. 예. 아니요. 뭐 특별한 공부하시는 예. 거 있습니까? 사회과학 공부라든지. 그런 걸 뭐 틈틈이 저는 뭐 체계적이지는 못하고 네. 틈틈이 이런저런 정보를 읽기도 하고 네. 전체적인 세계관은 저는 사람과 이 사회는 반드시 좋아진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옛날에 겪었던 것이 극복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 많은 문제가 있고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한다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반드시 지금보다 훨씬 나은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네.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자, 그러면 이 박재동 화백의 세계관에 또 영향을 준 영화 두 번째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어떤 영화가 있습니까? 아,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세계관의 영화를 영향을 준 건 아니고요. 네. 저를 좀 매혹시켰죠. 네. 좀 즐겁게 해줬죠. 어떤 영화예요? 이것이 저는 그때 이것도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뭐, 이럴 때, 또 재수 시절. 네. 요즘 학생들은 재수를 대학교밖에 모르지만, 우리 때는 국민학교도 중학교 갈 때도 곧 그렇죠. 재수하는 사람이 있었고, 네. 고등학교 갈 때 재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 영화를 하도 막, 아까 말했듯이, 그 수업료를 띵겨가지고 하도 보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수를 하게 됐는데, 네. 그걸 재수하면서도 영화를 꽤 틈틈이 봤습니다. 예. 근데 그 시절 제가 제일 좋아한 배우가 있었는데, 윤정희 씨예요, 윤정희. 아, 네. 그래서 이제 카렌다, 윤정희 나는 카렌다는 이제 달리 넘어가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뽀뽀도 하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예. 요즘 보니까 아주 좀, 요즘도 역시 매력이 있습니다. 네. 좀 나이는 들었지만은. 그래서 그때 그 윤정희 씨가 나오는 영화는 거의 무조건, 다시피 제가 보러 가려고 애를 썼죠. 네. 근데 그 양반이 나오는 거라고 해서 다 좋은 영화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기억이 나는 그 영화 중에 하나는 초기 작품인데, 안개라는 게 있습니다. 안개요? 예. 그는 김승옥이라고, 소설가, 우리나라에서 네.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네. 김승옥이라는 소설가가 쓴 무진기행이라는 그 예.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네. 무진을 이제 여행하고 온 그 짤막한 그 단편, 그것을 쓴 건데, 그것을 이제 영화화했어요. 안개라는 노래가 정훈이 씨가 불러가지고 히트를 하니까 또 이걸 만들기도 했는데, 그 김승옥 씨가 보면은 또 이 윤정희 씨를 나보다 더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공개 구혼을 했어요. 그랬으니까. 네, 조금 어. 근데 난 내가 볼 때는 조금 그 효과가 없을 것 같았어요. 어떻게 공개 구원하는데 얘 그때 그 당시 그 풍토로서 얘 하기는 어렵죠. 예. 그래서 그림자 연기, 그림자 있는 연기를 한다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구원을 했는데. 그렇군요. 대자마자 또 많이. 네. 자, 그런 사연이 있는 영화군요. 저는 이 노래만 기억하고 있는데요. 정훈이 씨가 부르는 안개. 뭐, 그 당시 동경가요제에서 상도 받았죠. 예. 근데 그 영화가. 네. 그, 또 의미가 있는 것이 그 네. 김수용 감독이 그때 영화를 만들었는데 네. 아주 그 문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굉장히 성화된 영화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포스터에 보면은 한국 영화 이까지 왔다 이렇게 크게 타이틀이 붙어 있었고 네. 또 거기 그 어떤 서울서 뭐 그 중력 그 회사원이 시골 고향에 아주 그 후진 고향에 갔다가 거기에 그 음악 선생으로 부임한 그 여선생의 이야기인데 하고 짤막한 사랑 이야기예요. 그 여선생은 서울로 가고 싶어하고 근데 못 가고 자기는 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런 뭐 간단한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 처리를 굉장히 그 잠재의식이나 무의식적인 세계 같은 그런 걸 상징적으로 이렇게 시도한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잠재적인 이야기들을 마이크 같은 이런 마이크의 영상 이런 것들로 통해서 저 하여튼 그 이전에 보기 어려웠던 조금 약간 초현실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삽입해가지고 새로운 기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 제가 좀 놀랐죠. 아 네. 우리나라 영화가 이까지 왔구나. 예, 저는 못 봤으니 뭐 음악으로 예, 감상하는 그럽시다. 수밖에 없을 예. 것 같네요. 안개 들어보죠. 어쩌면 가을밤이 낮은 목소리 중에서 정훈이 씨 안개 들어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 만화가로서는 참 독특한 경력을 갖고 계세요. 서울대에서 순수회화를 전공하셨고 또 고등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신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만화를 직업으로 삼은 동기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저 만화를 많이 그렸지만 뭐 만화가가 된다는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로서 조금 그랬고 아무래도 미술대학을 가서 화가가 그때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 미술대학을 졸업했죠. 했는데 그림이 좀 더 우리들이 고민한 것은 동료들이 고민한 것은 사람들과 함께 더 많이 만나서 같이 숨쉬고 그러니까 미술관에 전시할 때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미술관에 잘 안 가시죠. 아니요, 저는 갑니까? 좀 갔었어요. 아, 예, 조금 다르시네. 전공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서 사람들하고 많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그림을 그 모색했어요. 찾아보자. 네. 그랬더니 만화가 상당히 그게 맞다. 예. 사람들하고 같이 숨 쉬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그때 창간대가 시사 만화를 모집하길래 아, 이게 상당히 맞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역사와 함께 숨 쉴 수 있고 사람들한테 금방금방 심판받을 수 있고 또 전시회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한꺼번에 하는 것이고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 이제 만화도 좀 많이 그려봤으니까 그렇군요. 한번 해보자. 그런데 제가 언젠가 그 민중미술 전시회에서 박재동 화백께서 그러신 어떤 그 동양화 그러니까 한국화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전통 기법과 연결시킨 인물화. 다른 장르의 그림을 그릴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욕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꿈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만화를 하다 보니까 하루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좀 그 스토리가 있거나 규모가 큰 그런 걸 아직 못하고 또 색채를 충분히 쓰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약간은 지금 목마르다 할까 그래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채워나가고 싶고 스토리가 있는 것 또 만화 영화나 이런 쪽에도 제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쪽으로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잊을 수 없는 영화 중에서도 만화 영화가 한 편쯤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있습니다. 어떤 영화? 예, 그때가 국민학교 한 4학년 때인가 그래요. 근데 그때 그 요술소년이라고 일본 만화였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상당히 재밌었는데 그 뒤로 나온 것이 그거보다 더 유연하게 나온 그 만화가 있었어요. 피노키오라는 피노키오 디즈니 만화. 디즈니 만화였어요. 그래서 그때 저는 만화 영화가 먼저 보고 온 친구한테 물어봤죠. 어떤 이야기냐, 뭐 뗏목을 탔는데 고래배 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더라. 뭐 그 동작이 굉장히 그 딱딱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그 부드럽게 자연스럽지 않고 툭툭툭툭 끊어지고 이런 것에서 나가 혹시 실망하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근데 실제로 가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연스러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을 했죠. 그래서 그 피노키오라는 그 만화 영화 지금 감각을 보면 약간 오히려 느립니다만은 그때로서는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만화 영화는 피노키오를 아주 인상 깊게 보고 그 뒤로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홍길동이라든지 태권보이라든지 또 TV에 뭐 은하철도 999 코난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거 떠돌이 까치라든지 네. 달려라 하니라든지 예. 뭐 머틀도사와 또메 이런 네. 것들도 저는 유심히 봅니다. 예. 아, 우리 만화가 만화 영화가 앞으로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데 나도 어떤 야심을 가져볼까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만화 영화 만드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저 지금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데요. 예. 만화 영화를 워낙 좋아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아니면 좀 더 예. 얘기를. 그리고 또 지금 네. 만화 영화는 일본, 미국하고 일본이 제일 그 생산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만화 영화도 중에 상당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아주 뭐 선정적이고 이런 것도 많지만 그 중에서는 그 이웃의 도토로라든가 그 뭐 반딧불의 묘지 이런 건 공개적으로는 아니지만 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 다 구해보는 영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상당히 문학적인 그런 차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만화 영화도 앞으로 아이들이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뿐 아니라 어른들이 함께 볼 수 있는 아주 상당히 예술성 높은 그런 것도 한번 만나야 되겠는가 생각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요즘 소식을 만화계 소식을 하나 뉴스를 하나 전한다면은 네. 지금 월트 디즈니가 라이온 킹이라는 것을 지금 그렇죠. 하나 만들고 곧 내놓을 거예요. 네. 그다음 일본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영화 감독이 그 너구리라는 만화 영화를 만들어 내놓는답니다. 네. 그래서 그 둘이 대격돌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으니까 뭐 이야기가 속 들어오지는 않겠습니다. 아직 일본 만화 영화를 못 봤으니 예. FM 영화음악에서는 디즈니가 우세인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디즈니의 영화음악 들어보죠. 피노키오 1938년도 작품인데요. When You Wish Upon a Star 들어봅니다. 하이텔의 고세욱 학생 잘 들으셨습니까? 이 곡 들으면 힘난다고 하셨죠? When You Wish Upon a Star, 만화 영화 피노키오 중에서 띄워드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영화, 오늘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혹시 그러니까 만화 주인공이나 뭐 그런 것 중에서 따라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그랬거든요. 아, 만화 주인공을 따라해본 거예요? 예. 만화 주인공을 따라해본 건 별로 없어요. 그래요? 네. 잊을 수 없는 만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만화. 아, 그런 건 있죠. 그건 옛날 이야기인데 지금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것도 모르니까 참 안타까운데 그 두 권이 있어요. 하나는 라이파이라는 라이파이. 그러니까 태백산맥 속에 있는 그 사람같이 생긴 바위 속에서 입이 착 열리면은 그 제비같이 날씬한 비행기가 나오고 싹 날아오고 SF 만화죠. 예, 예. 네. 거기서 줄 타고 내려오는 그 초인간 한국의 슈퍼맨이죠. 탁 내려와서 그 악당들을 쳐부시고 그 뭐 그 사람을 구출해서 싹 사라지고 이런 건데 네. 무지무지하게 재밌었고 네. 완전히 환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들은 그 요즘 뭐 요즘 이게 슬램덩크나 뭐 이런 그 그거보다 우리는 그때 더 만화책이 귀했기 때문에 더 네. 환장을 했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만화가는 있습니까? 예, 지금? 그분하고 그다음에 네. 방영진이라고 예. 또 약동이와 영팔이라고 예. 그 이제 그 학생들 자취생들의 이야기를 다루는데 정말 재밌었어요. 그분 방영진 씨를 좋아하죠. 네. 요즘 만화가로서는 이시재, 오세영 씨, 이두호 씨 이런 분들 좋아하죠. 상당히 그 리얼리즘 기법을 많이 들으시는 분이죠. 예, 저는 좀 리얼리즘을 좋아합니다. 네. 네. 그런데 제가 뵐게요.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 만화를 보면서 그 만화 주인공처럼 막 행동을 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박재동 화백은 이렇게 외모도 네. 어딘가 좀 그런 주인공 같은 거 하면 좀 잘 어울릴 것 같다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잘할 것 같은데. 예. 혹시 영화 출연제 이름 받으신 거 없어요? 영화 출연제가 있어요. 사실 있는데. 네. 그 제 친구가 예. 영화 감독이 있어요. 영화 예. 감독이 되는데. 그 대학교 동창인데 예, 그 배용균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아, 달마가 예. 동쪽으로 가는 예, 예, 예. 예. 그 로카르노 영화제 은검상인가 수상을 했었죠. 근데 그 친구하고 대학교 다닐 때 항상 같이 이제 단짝이었어요. 붙어 다녔는데 그 친구는 항상 영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얼마나 영화 광인가 하면은 네. 그때 벤허 같은 영화를 보면은 그걸 보기 위해서 서울서 다 상영이 끝나면 그때는 네. 영화가 대구로 갔어요. 그렇죠. 요새처럼 전국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그럼 대구에서 영화관을 다 돌고 나면 부산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걸 다 도시락 사들고 따라다니면서 한 영화를 60번을 본 사람이에요. 60번을. 그래서 영화를 네. 완전히 바닥을 다 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또 윌리엄 와일러 감독 이런 데도 뭐 편지도 하고. 그래서 맨날 영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나하고 만나면. 나는 맨 만화 이야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덕분에 나도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게 됐죠. 네. 나중에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야, 너 영화 한번 응? 한번 찍자고. 어머. 그래서 되겠냐? 아유, 충분하다. 내가 왜냐하면 좀 비쩍 마르고. 그 영화 주인공 거기 예, 그 스님인데 그런 거하고 이미지가 좀 맞았던 모양이에요. 네. 나보고 출연 교습을 하더라고. 왜 안 하셨어요? 또 속으로 뭐 배우도 재밌지만 사실 배우도 재밌는 일이겠죠. 해볼 만한 네. 재미있지만 저는 좀 배우보다는 연출이 아. 좀 더 낫지 않느냐 예. 그런 생각이. 그러면 이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 중에 꼽히겠네요. 아, 그럼요. 저는 그 처음 그때 그 이야기가 네. 그 스토리를 쓰고 시나리오를 쓸 때 네.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랬던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영화를 어떻게 잘 만들겠지. 워낙 재능이 있었으니까. 재력이 엄청났으니까. 네. 또 혼자서 다 해요. 예. 혼자서 산에 그렇죠. 돌아다니고 뭐 카메라 들고 다니고 또 동네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애 한 명을 딱 발탁해가지고 무슨 수를 쓰든지 구워 삶아서 주인공을 만들고 네. 또 후배 한 명 내 대신이 네. 이렇게 해서 하고 이렇게 해서 영화를 막 맡았어요. 아주 그 독립심이 강하죠. 네, 그 영화 볼 때마다 뭐 여러 번 생각이 저는, 나시겠네요. 예, 그래서 역시 그 주인공들 참 멋있게 잘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을. 네. 자, 요즘에 보면요, 만화 인구가 뭐 예전부터 많았지만 굉장히 많아지고 뭐랄까요, 이제는 하나의 그 예술 장르로서 당당하게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예. 예. 예, 앞으로 우리가 만화를 어떻게 봐야 되고 또 우리 만화는 어떻게 나가야 예, 될지 뭐 예.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주시죠.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이제 아직 그 만화가 지금 옛날보다는 네. 만화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렇지만 또 학생들이나 이런 데서는 어느 중에야 지금 만화는 약간은 그 약간 금기시, 범죄시 되는 네.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보면은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네. 그래서 그 만화 요새 애들은 만화를 좋아하지만은 그리고 돈도 있어서 슬램덩크 이런 걸 삽니다. 다 옛날처럼 빌려보는 게 아니고. 네. 그렇지만은 조금은 아무래도 찜찜한 기분이 있죠. 부모님 봤을 때 부모가 아, 너 만화 보는구나. 더 보고 싶은 거 없니? 그렇게 묻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겁니다. 네. 가능하면 안 보게 하고 공부를 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실제로 우리 청소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문제예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저는 그 만화 같은 것을 많이 뭐 일본에서도 통계가 나왔는데 만화를 많이 보는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라 이런 것도 있었어요. 물론 만화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렇겠지만 상상력을 굉장히 도와주고 마음을 유쾌하게 하고 네. 그런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만화를 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는 권장할 수 있는데 저는 만화를 많이 보는 게 좋다고 봐요. 그러나 다만 그 자기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일본 만화도 많고 이런데 그럼 일본 만화도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이런 것 저런 걸 다 보면서 자기 나름대로 판단 그 비판력 이런 것들을 길러가지고 아, 이 만화는 이런 점에서 이런 것이다. 이 만화는 내가 생각할 때 이런 점이 좀 좋고 이런 점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등등 주체적으로 그것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만화를 많이 봐도 괜찮고 저는 또 아주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지금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문화 속에 저는 책상 위에 문화와 책상 아래의 문화가 있다고 네. 책상 위에는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대학교 들어가라 이런 거죠. 네. 책상 아래에는 만화도 보고 영화도 보고 뭐 스테이지 아이들도 듣고 이런 개들의 문화가 있는데 그래서 만화도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을 좀 토론을 해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학교 선생도 했지만 수업 시간에 요즘 굉장히 많이 보는 만화가 있으면 그걸 같이 토론하고 그 만화에 대해서 작품 세계가 어떻고 문제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것을 하면은 그 요즘 그 논리 추리력 또는 그 비판력 네. 등등도 상당히 그 많이 발전할 것이고 또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들어있는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네. 같이 토론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 만화를 무조건 나쁘게 볼 게 아니라 잘 이용해서 예. 잘 사용을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유, 어른들이 다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 영화 마무리를 해주시죠. 잊을 수 없는 예. 영화 마지막 영화는요? 예, 아무래도 뭐 많이 있겠지만 또 요즘 영화를 하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스필버그 영화를 좋아합니다. 저는 네. SF 영화도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네. 물론 뭐 그 무협 영화도 심심할 때 좋아합니다. 동방불패니 뭐 이런 네. 거 좋아하는데 그 SF 영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상상력이 들어있고 새로운 꿈이 들어있고 또 인간의 미래의 그 비전 미래에 대한 그 한번 생각해보는 등등 그런 문명 비판적인 그런 것도 있고 특히나 그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스필버그를 대단히 좋아하고 그 연출력이나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스필버그 영화에서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인간에 대한 그 진지한 태도로 영화를 만드는 것. 네. 오락 흥미 위주가 아니라 매력적이긴 하지만 환상적이긴 하지만 그 어떤 예술성이나 깊은 감동을 주지는 않거든요. 그 어떤 깊이 오는 인간적인 네. 감동 그런 것이 항상 아쉬웠고 그런데 스필버그 자신도 그걸 아쉽게 마음속으로 좀 약간은 약간의 콤플렉스는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신들러 리스트라고 요즘 네. 나오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면서 그런 것을 한번 만회해보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걸 봤는데 뭐 한 3시간 가까이 되는데도 처음부터 지루하지 않았고 또 그 감동이 있었고 또 스필버그의 또 새로운 면모, 역량을 보여준 것 같았고 저한테도 많은 앞으로 작품할 때 네. 좋아, 알았어. 이렇게 여러 가지 참고를 많이 되고 또 네. 배울 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영화로서는 저는 이제 신들러 리스트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 너무나 즐거웠고요. 너무 많은 얘기들 들었습니다. 박재동 화백이 좋아, 알았어 한 이 영화 신들러의 리스트의 테마음악을 들으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죠. 대구 동구 신암사동의 나혜정 학생, 강남구 대치삼동의 박은경 씨, 그리고 전북 전주 덕진구 우화삼동의 강재선 학생 함께 들어주시고요. 박재동 화백께서도 함께 들으시면서 저와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자, FM 영화음악 여기서 마칩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